애곡의 마음 손일에 담아 통일 저곡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 첫 순서로 노래 병사들은 노래하네를 감상하시겠습니다. 리지성 작사 오마진 작곡인 노래는 주체 89 2000년이 창작된 작품입니다. 가요는 우리 병사들을 위해서라면 이 세상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고 그 길에 바치는 천만 노고를 돕는 락으로 여기신 위대한 장군님의 병사 사랑의 세계를 생활적으로 진실하게 노래한 명곡 중에 하나입니다. 노래에서는 시련에 찬 선군 혁명 용도의 갈피마다에 전설 같은 사랑의 역사를 수놓으시며 전군을 하나의 동지로 묶어 세우시고 우리 민 군대를 무족의 대여로 백전백승의 강철의 대여로 강화 발전시키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용도에 가슴 적시며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장군님을 친오보이로 모신 끝없는 긍지와 행복을 심장으로 노래하며 군무생활의 하루하루를 위훈으로 빛내어가고 있는 우리 인민군 군인들의 감정세계를 감동 깊이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가요 병사들은 노래하네는 전선길에 새겨진 전설 같은 사랑의 이야기들을 생동한 생활적 화폭으로 진실하게 펼쳐 보이면서 친근하고 자애로운 오보이를 최고 사령관으로 높이 모시고 그 품속에서 끝없는 기쁨과 행복을 누려가는 우리 병사들의 크나큰 긍지와 자랑을 소리 높이 구가하고 그를 통해서 위대한 장군님의 두리에 굳게 뭉친 우리 혁명 무력의 백성의 기상과 무족의 힘의 원천에 대하여 깊이 있게 밝히고 있습니다. 동적 단순 이부분 형식으로 쓰여진 노래 선율은 밝고 낭만적인 가사의 내용을 정서적으로 안 받침하며 노래의 따뜻한 정서를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노래는 한없는 사랑을 지니시고 끊임없이 인민군 부대들을 찾고 찾으시며 선군으로 존엄 높은 주체의 사회주의 조국을 빛내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노고를 길이 전하며 사상과 영도도 풍모도 우리 장군님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를 지켜 성세가 되고 방패가 될 우리 인민군 군인들의 불타는 맹세의 노래로 끝없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순서로 노래 장군님은 존 초선의 계시네를 감상하시겠습니다. 김종훈 작사 오머진 작곡인 노래는 주체 85 1996년에 창작된 작품입니다. 가요는 고난의 행군 강행군 시기 우리 민들의 자기 용도자에 대한 숭고한 그리움의 세계, 굳건한 믿음의 세계를 훌륭히 노래한 잊지 못할 명곡입니다. 가요에서는 백도의 선군 영장이시며 우리의 자애로운 오보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계시는 한 우리 민의 행복과 민족의 운명은 반드시 수호된다는 절대적인 신념과 인민들을 위하여 언제나 바람세찬 전선길을 걸으시는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다음없는 흠모와 신뢰의 감정을 깊은 감동 속에서 졸졸하게 노래하였습니다. 가사에서는 최전선에 계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위인상을 생활적이면서도 진실한 시 형상으로 감명 깊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사에 담겨져 있는 이러한 사상적 내용은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흠모의 종이 흘러넘치는 선율 형상으로 해서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가요는 이처럼 깊은 사상적 내용과 그와 잘 어울리는 선율 형상으로 해서 우리 인민들과 인민군 군인들 속에서 즐겨 풀리고 지고 있습니다. 세상 여는 그 이상으로 음악감상 시간을 마치겠습니다.